50 languages. 9. 아홉. 아홉. أيام الأسبوع. 요일. 요일. الاثنين. 월요일. 월요일. الثلاثاء 화요일 화요일 الأربعاء 수요일 수요일 الخميس 목요일 목요일 الجمعة 금요일 금요일 السبت 토요일 토요일 الأحد 일요일 일요일 الأسبوع 일주일 일주일 من الاثنين إلى الأحد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اليوم الأول هو الاثنين 첫째 날은 월요일이에요 첫째 날은 월요일이에요 اليوم الثاني هو الثلاثاء 둘째 날은 화요일이에요. 둘째 날은 화요일이에요. اليوم الثالث هو الأربعاء. 셋째 날은 수요일이에요. 셋째 날은 수요일이에요. اليوم الرابع هو الخميس. 넷째 날은 목요일 이에요. 넷째 날은 목요일이에요. اليوم الخامس هو الجمعة. 다섯째 날은 금요일이에요. 다섯째 날은 금요일이에요. اليوم السادس هو السبت. 여섯째 날은 토요일이에요. 여섯째 날은 토요일이에요. اليوم السابع هو الأحد. 일곱째 날은 일요일이에요. 일곱째 날은 일요일이에요. الأسبوع فيه سبعة أيام. 일주일에는 7일이 있어요. 일주일에는 7일이 있어요. نحن نعمل خمسة أيام فقط. 우리는 5일만 일해요. 우리는 5일만 일해요.